想念突然哽咽，也说不出细腻，泪水慢慢堆积，失去心中能力，谢谢你，专注已久远的你，雾里万流我的呼唤已经淹没在结局里，心已经被撕碎，散在空气里飞，像花朵已枯萎，无法再次修回，从没有让你感觉到快乐，原谅我心中疯狂的执着，不要回头看我，不要恋恋不休，抱着离开我吧，以后好好过吧，眼前你越来越远，骗自己让你更远一点， 这么迟钝的我可能有点懦弱，让你选择逃脱也是这样没错，忘记所有经过，宁愿在痛苦中守着梦，要把回忆慢慢的遗落， 请照顾好自己，现在说对不起，曾经有过甜蜜，为何还要离去，离开前请结束我的生命，失去了你一天也不能继续生存下去，你知道现在我已不能退，走到无法挽回快要崩溃，你却还能从容面对，怎么会是我哪里不对，你为什么一定要离弃， 也是这样没错，忘记所有经过，宁愿在痛苦中守着梦，要把回忆慢慢的遗落， 피 흐려서 걸을 수 없어서 조금씩 내게 멀어지는 널 붙잡아 늘 힘조차도 부를 수도 없었나 봐 찢겨져 흩어진 힘이 썩어버린 못 쓰게 돼버린 내 가슴으로 널 한 번도 웃게 하지 못한 건 내 미쳐버린 집착이란 걸 날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그대로 뛰어가 날 잊고 살아가 멀리 조금 더 멀리 내게서 더 멀리 도망가 이렇게 못난 날 이렇게 못된 날 어리석었던 날 잘 떠나간 거야 추억은 하지마 기억도 하지마 차라리 주- 했었단 말 날 떠나려면 날 차라리 여기서 죽이고 가 네가 없인 하루하루 죽어갈래 모습인 걸 알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를 닮아버린 나는 어떡해 도대체 어떡해 잘 떠나갈